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비좁다 했지. 모두 함께 나누며 살기엔 부족한 세상이라고 말해왔어. 느끼기보다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친하기보다는 이겨야만 한다고 가르쳤지.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네가 지닌 꿈과 장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지.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어느새 너에게 강요해 왔어. 꿈꾸기보다는 영리하게 살라고 맞서기보다는 모른 척 따라가라 가르쳤지.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어지럽고 탁한 세상에 숨이 막혀 답답하고 지쳐도 어딘가에 있을 너의 꿈을 찾길 바래. 살라고 맞서기보다는 모른 척 따라가라 가르쳤지.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어지럽고 탁한 세상에 숨이 막혀 답답하고 지쳐도 어딘가에 있을 너의 꿈을 찾길 바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했지.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빨리 뛰어라 했지. 잘 살기보다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추억보다는 내일만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아빠가